HUBS 비하인드 더 스크린 너에게 가고 있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전설의 영화. 오프닝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대는 전설의 영화. 오늘 비하인드 더 스크린은 다시 돌아온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전국 재패를 꿈꾸는 북산고 5인방의 꿈과 열정, 그리고 멈추지 않는 도전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1996년 연재 종료한 슬램덩크가 무려 26년 만에 영화화 됐었습니다. 원작자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직접 각본과 연출을 맡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제목 그대로 처음에 도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간 영상화된 적 없는 만화의 하이라이트, 산왕전을 무대로 단 한 경기를 온전히 한 작품으로 소화했죠. 뭐 3040 세대야 그때 그 시절 그 슬램덩크니까 영광할 수 있지만, 대체 우리 세대는 왜 이렇게까지 송태섭과 북상고의 열정에 끌렸던 걸까요? 오늘 비하인드 더 스크린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시네필의 영화 이야기, 네 번째 필름, 왼손은 거들 뿐, 더 퍼스트 슬램덩크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마 만화책 슬램덩크의 인기가 그 시절 어느 정도였는지 저희들은 실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완결 3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가 강백호와 정대만의 이름을 알 만큼 영화의 여운은 세대를 뛰어넘어 버렸죠. 그만큼 슬램덩크는 일본 스포츠 만화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슬램덩크는 1990년 일본의 소년 만화 잡지인 주간소녀 점프의 연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다들 아시는 드래곤볼의 전성기였어요. 드래곤볼부터 슬램덩크의 완결까지가 일본 소녀 만화 주간지의 황금기였다고 평가되곤 합니다. 한 회차 전체가 올 컬러로 실렸던 호수는 653만 부가 팔려 기네스북에 올랐고, 게다가 2004년엔 누적 판매 1억 부를 돌파해 현재까지도 일본 역대 만화 판매 순위 10위권 안에 속해 있어요. 사회적 영향력도 대단했다는데요. 당시 미국 NBA의 인기와 함께 이 만화로 인해 일본 청소년들에게 농구 붐이 일기도 했고, 이노우에 다케이코 작가는 슬램덩크로 번 어마무시한 돈으로 슬램덩크 장학재단까지 설립했죠.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다 라며 슈팅가드 정대만을 다독이던 북상고의 감독 안 선생님의 명대사는 실제 농구 선수들 사이에서 마치 격언처럼 인용됐고, 주인공 강백호의 산왕전 명대사 왼손은 거들 뿐은 수많은 패러디를 남겼습니다. 슬램덩크는 사실 밀레니엄 시절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의 산물입니다. 출간 당시 일본 만화는 번역을 전제로 제한 수입되었고, 슬램덩크 역시 극중 등장하는 일장기는 전부 삭제됐어요. 하지만 작가의 간절한 요청으로 단 한 장면, 그 장면만은 원문 그대로 사용됐는데요. 바로 마지막 산왕전에서 매니저 한나가 송태섭의 손바닥에 매직으로 넘버원 카드라고 써내려가는 명장면입니다. 이 장면만 한글로 바꾸지 않고 원문 그대로 실었다고 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응원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북상고에게 전국 재패는 무모해 보였고, 아무리 열정으로 충만한 강백호라도 끝까지 자신을 확신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 단 한 사람이라도 난 널 믿어, 넌 최고의 가드야 라며 어깨를 토닥여준다면 든든해질 것 같아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가도 그런 응원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서러울의 약속 너 가다리 마라타비지로 살주사 개왕과 서러니. 30년도 더 지난 만화책 원작의 이 영화는 대체 왜, 또 어떻게 흥행에 성공한 것일까요? 이미 만화의 결말은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요. 몇 번이고 정주행을 하는 관객들도 더럿 있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 애니메이션은 1990년대 슬램덩크를 애장했던 세대의 향수를 자극했고 이들의 오랜 팬심이 흥행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합니다. 40대 이상에게 농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열쇠 아닐까요? X세대에게 슬램덩크는 단순한 영화나 만화 이상의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그 시절 청춘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죠. 응답하라 1994를 봐도 대학생들은 대학 농구에 열광합니다. 연세대 농구부 서장훈을 따라다니던 고아라 기억나시나요? 아휴, 뭐 그래서 개봉전 마케팅의 주요 목표는 40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봉 이후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어요. 개봉 초기엔 예상대로 원작의 팬덤인 30대, 40대 남성이 관객의 절대 다수였죠. 하지만 이들의 관람 후기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전파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원작을 잘 모르는 10대와 20대의 유입이 늘어났어요. 3월 초순 CGV 관객 통계를 보면 개봉 초반 10%에 불과하던 10대, 20대, MZ세대의 비중이 30% 이상으로 올라갔죠. 특히 비중이 작았던 여성 관객의 유입이 늘어나 나중에는 성비가 아예 역전됐습니다. 원작의 추억을 가진 세대나 영화의 매력이 작용하리라는 전문가의 예상은 와장창 깨져버렸죠. 전문가들의 분석 말고 20대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흥행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원작 슬램덩크에 관해선 하이파이브하는 짤만 알았고 농구 자체에 대해서도 아예 무지했죠. 하지만 상영 후 저는 북상고 선수들에게 완전히 매료된 채 영화관에 빠져나왔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 장면도 좋았고 송태섭의 서사에도 눈물을 흘렸지만 무엇보다 저는 선수들의 열정에 감명받았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자는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불가능할 법한 일을 해낸 거잖아요. 뻔한 청춘물의 메시지 같긴 하지만 진심으로 용기를 얻었다고나 할까요? 너의 시선을 느껴 놓치지 않아. 바로 사실 오늘 슬램덩크 이야기를 들고 온 건 바로 아시안게임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인도네시아와의 농구 경기를 보는데 가슴이 막 쫄깃해지면서 북상고 선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국가대표 선수들 분들께서 꼭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한 점이라도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손에서 경기 중계를 놓칠 수 없더라고요. 이번 추석에도 북한과의 경기, 일본과의 경기가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시청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참!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U리그를 챙겨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이번 연도에는 더 이상 홈 경기가 없다고 알고 있지만 한창 시즌 때 올림픽 체육관에서 한양대 파이팅을 외치면 얼마나 재밌다고요. 저희 같이 올체에서 사자우를 뽐내보자고요. 어휴, 슬램덩크로 시작해서 아시안게임을 거쳐 유리그까지 제 팬심을 너무 들켜버린 것 같네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비하인드 더 스크린에선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 번째 상영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대본의 김민지, 기술의 윤리경, 그리고 아나운서 배윤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또 마법 같은 영화 한 편 들고 올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내 몸 던져 내가 있어 가슴 벅찬 열정. UBS